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가지고요, 강의 하나를 듣게 됐어요. 근데 강연자가 시작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선교 중에 가장 큰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가?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 중에 가장 큰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선교 중에 가장 큰 선교는 바로 결혼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왜 이러한 대답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의 개념은요. 다른 나라, 타 문화권, 타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오는 거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또한 섬김을 받고 헌신을 받고 오는 것은 선교가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것이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를 통해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질 때에 부부로서 그리고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 작은 단위로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강연자의 말을 100% 완벽하게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지금은 그 배우자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제 여자친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천안성결교회 왔을 때, 첫 설교를 할때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여자친구 이야기를 다시 한번더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여자친구의 성향이 어떠냐면요. 도전 정신이 강해요. 그리고 자신 혼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도사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는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혼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것인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한 무엇인가 혼자서 한다고 할때 밀어주려고 하는 마음도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이것이 긍정적이었는데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하나의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요, 자신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혼자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좀 반대로 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풀어나가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최근에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예를 들게요. 여자친구가 오늘 저한테요, 나 전도사 사역 그만둘 거야, 라고 통보를 했어요. 예.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사역하던 교회와 이미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 없이 교회 가가지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단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만두기로 교회랑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통보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 그만뒀냐면요, 2주 뒤에 그만뒀어요. 더 재밌는 거는 여자친구가 이 사역을 그만두기로 한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사역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도 그리고 교회 성생님들, 집사님들의 그 사회생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알고 보니까 가야 할 회사도 정해놓고 면접까지 다 보고 다 정해놓은 상황에서 저한테만 나 교회 사역 그만두기로 했어라고 통보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이러한 방식으로 통보를 여러분한테 하신다면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으셔서 공감을 하실 수가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러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을 하실 수가 없으신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뭔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상황에 놓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여자친구의 인생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자친구를요 혼냈어요. 네,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나한테 이런 방식으로 통보를 해버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때도 너 나한테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통보하듯이 나랑 소통할 거야?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있는 그대로예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소통할 거야? 대화할 거야? 이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조금 더 깊은 의미였어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자녀 교육관에 대한 그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면요, 이 자녀가 아빠 엄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소통 방식, 대화 방식을요 보고 배우고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한테 너 결혼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소통할 거냐,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그리고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녀가 보고 배우고 닮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물론 의미적으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도 해줬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을 하냐면요, 제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육체 아버지, 육체의 어머니의 대화 방식, 소통 방식을 보고 배웠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어떤 부분을 닮아 있는지, 그리고 보고 배웠는지. 제가 습관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습관이냐면은 화내기 전에, 흥분을 하기 전에 이 혀를요 이로 지그시 물고 있어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이것을 말하더라고요. 범구야, 너 왜 혀 물고 있냐? 그때 알았어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저랑 똑같은 그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흥분을 하거나 화를 내시기 전에 혀를 이렇게 물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과연 저한테 범구야, 흥분하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는 꼭 혀를 지그시 물어야 한다는 이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요, 흥분하시기 전에, 화내시기 전에 이렇게 혀를 무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죠.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제가 일부러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부모와 자녀는요 닮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성품, 성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부분도 포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이 암논에게 이복 누이가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복 누이를,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어요. 좋아했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요 성적으로 범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암논이요 다말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성적으로 범하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나서요 이 다말을 멀리해요. 다말을 버려버려요. 먼저는 이 암논과 다말이 어떻게 이복 남매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이제 남매 관계로서, 형제 관계로서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 다말, 압논이에요. 먼저 이 압살롬하고 다말은요, 친남매 관계예요. 그리고 이복 남매로서 압논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빠가 다르든지 엄마가 다르겠죠. 어떻게 관계가 짜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3장 2,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2절,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 맏아들, 셋째 아들이거든요. 맏아들이 누구냐면은 압논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압논의 엄마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면은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남자들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여자가 기록이 안 되죠. 남자들만 서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다말이 빠진 거잖아요. 이 다말이 남매 그리고 이복남매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앞서 읽었던 그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달은 엄마가 다른 지금 이복남매 관계인 거죠. 그리고 압논하고 다말이 있었는데 압논이 이 이복남매인 여자동생인 다말을 사랑해서 성적으로 범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압논이요 이스라엘의 왕자거든요. 다말이 이스라엘의 공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지금 왕자이고 공주인 거거든요. 그 압논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지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범하고 나서 다말을 버리고 나서 사람들의 눈만 가리면은 이것이 완벽한 범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찌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은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요. 이 13장 말씀뿐만 아니라 12장 11절 말씀을 잠깐이라도 훑어보셨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슷한 성경의 말씀이 또한 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비슷한 내용의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혹시 지금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비슷한 성경 이야기가 떠오르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던 말씀을요 떠올리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다윗이요 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올라와서 성전으로 불러들였고 결국에는 성적으로 범하게 되죠.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밧세바가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이미 있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수고한다. 전쟁에서 수고했다. 그러니까 좀 쉬어라. 집에 돌아가서 부인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 휴식 취해라. 이렇게 휴식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충신 군인이에요. 그래서 다윗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동료들이 군인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좇하고 나 혼자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하나를 써보냈어요. 이 편지를 더 상관인 장관한테, 군인한테 전달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요.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어질 때에 맨 앞에 앞장 세워라. 그리고 이 적군과 싸우게 되어질 때 우리아는 앞세우고 우리 군인들은 뒤에서 싹 빠져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내버려 둬라 라는 편지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은 그의 아내 바세바가 과부가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바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살인사건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배경 당시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죽게 되어지자 그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 왕이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다윗을 의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왕이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구인을 불쌍히 여겼고 죽게 되어지자 그의 아내도 불쌍히 여겨서 아내로 삼은 왕. 제가 확신하건대 다윗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행했죠. 물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이 암논이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게 되는 내용을 바라보면서 왜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되냐면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요, 비슷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이 다윗과 암논이요 긴밀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암논의 아버지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맏아들이 바로 암논이죠. 네. 저는요 이 관계성,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됐냐면요, 유산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산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재산을 유산으로서 자녀가 물려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유산을 좀 더 개념을 확장하게 됐어요. 유산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산이 사람의 성품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도 포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유산이라는 것이 꼭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요 단편적으로 바라보자면 한 남자가 그냥 이복 누이를요 성적으로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신앙적인 큰 틀의 흐름으로 바라보자면은, 유산의 큰 흐름으로 바라보자면은 다윗의 그 성적 범죄의 유산이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현재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보통 화수목금을 학교를 가고요, 어쩔 때는 월요일날도 학교를 가요. 수업이 항상 9시에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은 8시 반에 수업을 해요. 그러면 제가 늦어도 늦어도 집에서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항상 이제 멍때리면서 있어요. 교수님도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잠을 깨도록 하세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학교에 출근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거울을 보셨대요. 자신의 빛이 이제 거울 속에서 모습을 보신 거죠.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데 순간적으로 그 거울 속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 말을 듣는데 뭐 아버지 귀신이 이렇게 싹 영적으로 흘러간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었냐면은 그 교수님이 나이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세요. 그리고 이 교수님의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현재 자신의 나이대였을 때 과거가 있잖아요. 그 모습을 교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과거의 현재 나이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특별히 그 사람이 향후 20년, 30년 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보면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미래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100% 완벽하게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현재적인 자신의 모습도 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미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부모님에게 많은 부분을 물려받았으니까 물려받은 것에 안주하는, 그냥 그것에 한계를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또한 더 나아가자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한 결혼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나를 닮아있게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닮아있게 되었고 영향을 받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또 언젠가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자녀가 나를 닮아있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닮아있고 닮아가게 하고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그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나는 나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나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카르페디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 영화 중에서 예전에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괴짜 선생님 한 명이 이제 들어오세요.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교과서를 쫙쫙 찢어버려요. 던져버리고, 야 이렇게 공부한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부모님을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물어봐요. 근데 애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걸 찾아야지. 인생을 즐겨야지. 현재가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야 이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 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카르페디엠이라고 말을 해요. 이 카르페디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현재를 즐겨라 라는 거예요.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에 집중해라,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르페디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와 일맥 상통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요, 전도서예요. 여러분 혹시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윗이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예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를요 기록할 때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에요. 자신이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여자와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 가지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요 다 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느껴봤고 경험해봤고 만족해봤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더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하나님만이 진리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경험해보니까 허무하고 헛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살아갈 때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카르페디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현재의 시간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소중하더라고요. 헛되이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이 시간에 집중해서, 나에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을 되돌아보고 또한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그 문구만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하지 뭐 라고 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미루기도 하고 그냥 헛되이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문구를 읽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헛되이 보낸 이 시간이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그리워서 살고 싶었던 그 내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요,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주시는 예수나무 청년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